네, 캐나다 구스 67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너스입니다. 네, 저는 보노입니다. 예. 이제 지금은, 한국은 이제 추석 연휴가 네. 추석 특집 지금 되고 있죠. 예, 방송인데, 추석 특집 방송이죠, 지금. 오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승편 얘기를 집에서 했어요. 뭐, 그동안 쭉 얘기 안 하다가, 네. 올해 그냥 문득 애들한테도, 이맘때쯤 한국에서는 이런 걸 먹는다. 라는 걸좀 보여주려고, 여기서 만들어 먹기도 그렇고, 파는 데도 없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아까 좀 아, 했습니다. 그냥 아쉽다. 그리고 끝나셨나요, 그러면? 해 먹을 순 없잖아요. 왜요? 해먹으면 되죠. 아, 글쎄요, 솔잎도 없고요. 어? 한번 해볼까? 저희는 송편을 먹었습니다, 주말에. 네, 토론토 산. 예, 토론토에서 손님이 오시는 길에 마침 또 센스 있게 사오셔가지고. 좀 많이 사오셨으면 제가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딱 저희 먹을 만큼밖에 없어가지고. 예. 아, 여기 런던에 그 떡집이 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하나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주문하면 해주시는 분이 아, 계시다고 예. 그러니까 들었어요. 예. 그거보다도 그냥 뭐 작게라도 매장해서 떡집 그냥 방앗간처럼. 정말 다양하게 그거 뭐 그것도 저 그날그날 또다 팔리지 않으면 네. 처분하기 또 힘드니까 떡 같은 거는 좀 그렇죠. 힘들겠지만 예, 좀 그런 게, 명절 때 되면 좀 아쉬운 그런 건 있어요. 둘째 애가 떡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럼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솔잎이 꼭 필요한 건 아니 아니잖아요. 뭐 그건 아니지만 어우 그뭐제 이제 입장이 제가 먹고 싶어서 제가 직접 하면 되는데 네. 아, 누구한테 뭐 그러니까 아내한테 뭐 이렇게 부탁을 하기가 뭐 쉬운 것도 아니고요. 뭐늘 먹는 것도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뭐 이거 좀 해줘라고 해서 그냥 그래 해먹자 하면서 막 이렇게 간단하게 네.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아, 예. 부탁하기도 좀 못하고. 한국에 계실 때는, 예전에 한국에 계실 때는 송편 집에서 빚어 드셨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매년은 아닌 집에서? 것 같은데 가끔 뭐몇 년에 한 번씩은 해먹은 것 같은데. 그 특이하게, 그 통영은 송편을 안해 먹어요. 아, 이제 지역별로 또안 해먹는 그런 네, 곳인가요? 저희 친가,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생각해보면, 추석 때 외갓댁에 가면, 외갓댁에서는 항상 송편을 집에서 진짜 빚었어요, 이렇게. 네네. 빚어서 쪄서 먹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친할머니 계시는, 그 차례를 지나가면, 송편을 안 먹고 그냥 다른, 뭐, 시루떡이나 이런 그냥 일반 떡들 있잖아요. 그런 떡들을 주로 해 먹고, 송편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아, 떡을 잡숫긴 하시는데, 명절 때? 예, 네. 송편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갓댁에서 빚어서 뭐 빚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추석 때마다 매년 송편을 이렇게 빚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은 잘 없네요. 송편은, 겉에 색깔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안에 그 소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이제 그런 거, 어렸을 때는, 네. 뭐 이게 또 꿀도 나오고 하는데 네. 이런 거 골라 먹으려고 난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색깔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예, 거의 안 뭐 그래도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저번 주에 토요일 날, 그, 저희 집에 송편이 있었는데, 네 색깔이 한네 가지 돼요. 뭐, 분홍색이랑, 뭐, 예, 노란색이랑, 좀 뭐 많죠 하얀색이랑, 뭐, 예 쑥색 이런 게 있는데, 그, 2개가 속이 다르더라고요. 속이 다 들어있는 게. 아, 예 하나는 깨랑 그 설탕 시럽이 들어있는 게 예예예 예. 있고, 하나는 이제 콩. 콩들 하얀색 예. 콩 같은 그런 게 들어있고, 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팥이 원래 제일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아무튼. 근데 마침 또 저희 와이프랑 저랑 그 취향이 달라서, 아, 예. 저는 깨랑 그 달달한 그런 걸 좋아하고, 깨 들어있는 그런 걸 좋아하고, 저희 와이프는 콩 같은 게 들어있는 걸 좋아해서, 네. 서로서로 골라 먹었던,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아, 어릴 기억이. 때는 그깨 들어있는 거 좋아했는데, 달아서. 네. 나이 드니까 이제 그콩 들어있는 게더 좋고. 아, 그래요? 저는 나이가 드나 어린, 초딩 맛이라 그런지 아. 모르겠는데, 예. 단게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입맛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네. 바뀌던데요? 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직도 네. 커피보다는 콜라가 더 좋고요. 이제 그런, 아. 그러니까 저희 바로 윗세대 분들, 부모님 세대는 오죽하면 노래에도 뭐 어머니는 뭐가 또, 뭐, 하여튼 그런 그,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 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왠지 그 그러니까 뭐 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도 괜히 이제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초딩 입맛이 그대로 가는 게 그게 사실 맞거든요. 그 입맛이라는 게 뭐 변할 수도 있지만 네, 변하던데. 그러니까 변할 수도 있지만 그냥 네.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게 그냥 쭉 그냥 평생 가는 네. 경우도 많은데 근데 뭐 이제 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어른스러운 걸 네. 일부러 또 찾게 되고 이제 이런 좀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게 네. 어릴 때는 젓갈 종류를 정말 안 먹었어요. 네. 특히 그 멸치젓 뭐 이런 거는 정말 그 비리고 냄새가 진하고 이래서 어릴 네. 때는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맛있어요. 이제는 진짜 좋아하고요. 그런 네. 그런 되게 진한 젓갈 종류를 되게 좋아하고 또 그와 반대로 어릴 때는 뭐 빨간 소세지 이런 건 누구나 다 좋아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진짜 별로 아 그거는 뭐 예, 싫어하잖아요. 저도 예 저도 어릴 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런 뭐, 게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게 예, 이제는 저도 안 먹죠 잘. 그러니까 그 제가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그 뭐 바나나 우유 같은 거? 네. 아 바나나 우유는 지금도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는데 그게 사실 그 저희 부모님들 입맛에도 그게 그러니까 뭐 노인분들 좋아하시고요. 네, 좋아하시는데. 근데 괜히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커피만 잡수시고 이제 이런 게 있어도 잘 그러니까 그게 상관 뭐 괜찮은 거거든요. 내가 뭐 이제 성인이 돼서 나이가 들어도 네. 뭐 바나나 우유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저 어릴 적에 많이 봤지만 그 그냥 일반 하얀 우유에다가 네. 설탕 같은 거막 타서 네.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셔도 상관없거든요. 성인이 네. 돼도. 근데 괜히 또좀 무게 잡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이 좀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애들 키우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딱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 세대랑 딱그뭐 좋아하는 거, 노는 거,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딱 구분이 딱딱 돼 있어서 뭐 성인용 그리고 이제 애들용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하다못해 저 주말마다 아침마다 이제 TV 보면 이제 만화 네. 한국에서 어릴 때 많이 보여줘서 그럼 뭐 부모님은 안 보시잖아요 그거 뭐 네. 시사 프로그램이니 뭐 이런 거는 보시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없어져서 어릴 때다 해보던 거라서 저희 애들이 뭐 게임 너무 하고 싶어 하고 만화를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이런 거다 이해를 하니까 네. 네. 또 애들 입맛에 뭐 참치 좋아하고 뭐햄 같은 거 좋아하고 그다 제가 어릴 때다 그거 해보던 게딱 돼서 그냥 거기서 뭐 말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냥 다 이해를 하는 아, 거죠. 아 진짜요? 안 말리세요?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요. 네. 물론 이게 딱 정해놓고서 하긴 하지만 이제 예전에 부모님이 하던 것처럼 뭐 거의 뭐 방과 후에 오락실에서 살고 뭐 저는 이제 뭐 그런 식이었지만 네. 여기는 근데 그럴 오락실 때 없으니까. 아니 뭐 있다고 해도 그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그 나이 때 나도 그랬으니까 이해할 수 뭐 있지만 제재는 해야 되잖아요. 제재는 해야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거의 뭐몇 시간씩 오락실에서 살고 막 그랬을 때 잡으러 오시고 뭐 이제 네. 이런 일이 굉장히 흔했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아. 예, 규제는 하되 그냥 그렇죠. 뭐. 예, 뭐 저도 이해는 하고 많이 집에서 그 저희 딸은 그래서 엄마가 나가고 저랑 둘이 있는 걸 좋아해요. 예, 저도 좀 엄마가 저희 나가고 애들도 제가 있으면 좀 봐주고 게임을 조금 더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 이제 엄마가 외출할 때 좋아해요. 저희도 제가 이제 일을 아, 무조건 좋아하진 않고요, 아니 저희는 저희는. 꽤 좋아하는 게그 제가 작업실에서 일을 아, 하니까 이제 방치를 엄마가 하시는군요. 외출을 일을 하시는 하면 동안. 그래도 이제 아빠한테 허락은 받죠. 네. 뭐 봐도 돼요 이렇게 네. 뭐 TV 봐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십중팔구는 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하는 동안 아무래도 이제 애들도 숙제할 거다 하고 아. 이제 좀 무료하니까 무조건 보게 하거든요 저는. 네. 왜냐면 이제 엄마가 있을 때는 평소에 잘못 보니까 네. 이런 날도 있어요. 엄마도 알아요 그걸 이제 아빠랑 있으면 네.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서 애들하고 그 공감대가 좀 많이 좀 그런 건 있는 거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렇게 심하게 막 애를 완전히 풀어주진 않고요. 예. 적당히. 이거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줄 수가 없는 게 풀어는 주는데 금방 들어오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아,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 잠깐 뭐 배우러 나가는 거, 뭐 요가나 뭐 이런 거, 뭐 그게 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씩 막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그냥 아, 뭐 예. 신나게 놀긴 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매일같이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 핑계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요. 혼자 나가면 심심하니까 나가서 축구도 하고 뭐 야구도 하고 이렇게 같이 뭐 뛰기도 하고 하키도 하고 그냥 많이 움직이려고 해요. 애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또 다이어트에 또 도움도 돼요. 이게 확실히 그럼요. 예. 많이 많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좀 날씨가 추워지면 나가서 좀 뛰기도 그렇고 놀기도 그러니까 특히 또눈 오고 겨울 되면 그럴 땐 저희는 이제 집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런 걸 해요. 저희 집에서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소화시킬 겸 거의 뭐이 거실을 클럽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이팝 같은 거 틀어놓고서 춤을 추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클럽에 온 것처럼 막 춤을 추는데 저는 이제 운동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 근데 저런 플라즈마 라이트 뭐 저런 게 있는 거군요, 집에. 아, 예, 뭐. 어쨌든. 예. 그거를 몇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신나서 좋아하는 거고,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춤추라 그러니까 좋은 거고, 저는 이제 덩달아서 같이 그 분위기에서 움직이니까 운동이 되니까. 사실 운동이 안 되면 뭐, 딱히 이제 그런 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진 않을 텐데, 나름 머리를 쓴 거죠. 뭐, 추운 날도 집에서 좀 움직일 게 필요하다. 근데 좀 매일을 할수 있으려면 좀 재밌어야 되고, 애들도 같이 할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클럽을 만들자. 집을 해서 한 30분 정도 그 춤을 추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년이지, 이제 애들이 이제, 좋아하나요, 지금도? 예, 아직까진 아, 좋아하는데, 그래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아빠가 하냐 나와서 이제 자 그러면 고등학생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좀 확실히 굶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움직여서 칼로리를 좀 태워야지. 근데 칼로리를 다 태우고 나서는 이제 정체가 오니까 그때는. 이 보누님의 요즘 관심사가 거의 다이어트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번 시작을 하니까, 집에서도 그만하라고. 이제 건강,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또 건강하고 직결이 되는 거고, 또 영양 섭취가 또 너무 안 되다 보면, 뭐 탈모도 올수 있고, 뭐. 근데, 한번 시작을 하니까 이거 끝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참 두려워요. 이게 만약에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평생 재밌게 라고. 본인이 괜찮으면 살면 되죠. 아니요, 저는 이제 먹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그 포기를 어느 정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야식. 그럼 계속 참고 사시는 거예요? 예, 야식을 지금 끊은 지가 지금 2년째 돼가고 있는데, 한때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아내랑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애들 다 재워놓고 뭐, 이거저거 안주 만들어 놓고 먹는 것도 이제 영화 같이 보면서, 그게 굉장히 사는 재미였는데, 이제 아내가 불만이 많죠. 제가 그걸 못하니까. 혼자서, 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도 좀 미안하고 해서, 최대한 빼놓은 다음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다시, 아, 최대한 빼놓은 다음에 예, 조금씩 그래서, 특이하네요. 예,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좀, 늘어도, 이제 다시 뭐 이제, 금방 또뺄수 있으니까. 근데, 어중간하게 빼놓고서, 이게 약간 풀어지면, 거의 뭐 폭주를 그 방향으로 계속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하세요? 요즘에는 아니요? 다이어트는 전혀 안 하시고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그러면 싶은 생각은 없고요. 식이요법으로 계속 아니요, 요즘에 먹는 것도 크게. 그러니까 저는 생활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폭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해진 거죠. 지금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먹진 않아요. 네. 근데 그건 정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전이 비정상이었던 것 같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 하니까 뭐, 몸무게도 안 늘고, 저는 뭐, 조금 더 빼면 좋겠는데. 아, 지금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지금 유지가? 줄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근데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줄진 않고요. 조금씩 줄는 것 같은데, 크게 신경 안 쓰고 살려고요, 그냥. 그렇다고 크게 신경 안 쓰고 산다고 해서 제가 막 밤에 야식을 막 많이 먹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안 먹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생각나면 한 번씩 먹을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아주 많이 먹진 않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아, 운동은 좀 하세요?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전혀 안 해요. 만약에 하시면 어떤 운동을 하세요? 만약에 뭐 시간도 되시고 뭐 기회가 되시면 어떤 운동을 하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걷는 거 아니면 뭐 바이크 타고 뭐 이제 이런 거 뭐 하시는지. 다 골고루 하는데요. 예. 자전거도 그냥 레저용으로 타고 걷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근데 운동을 하나 만약에 한다면 저는 테니스나. 아, 저도 예 그 생각을 많이 테니스나 했어요. 테니스나 골프를 예. 다음 이제 날 좀 풀리면 올해 이미 이제 올해는 늦었으니까 날 좀 풀리면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테니스를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거든요, 같이. 네. 아내는 저한테 이제 골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싫어하니까 골프를 네. 걷는 운동은 참 좋은데. 네. 네.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그거 그거는 뭐 프로가 돼서 진짜 공을 같은 방향으로 날릴 수 있으면 같이 대화를 하면서 공으로 이제 다음 칠 때까지 같이, 걸어갈 수 있는데. 같이 움직이면 되잖아, 다 같이. 근데 한 명은 슬라이스가 나고 막 하면 훅이 나고 이러면. 공을 딱 칠 때만 몇 마디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갈라지거든요. 다음 그 그린에서 밖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같은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으면 다음 공 치러 가면서 같이 천천히 걸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뭐 대화도 많아지고 참 그게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저는 이제 골프는 좀 뭐 친구랑 가고 뭐 그런 게 괜찮은데 골프라는 운동 자체의 매력은 못 느끼겠는데 테니스는 어릴 때 치기도 하고 참 그런데 이제 MB 때문에 참 하고 싶지 않은 스포츠가 됐죠. 네. 아니 뭐 꼭 그걸 그렇게 아 예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예. 그 마침 MB 얘기가 나와서 그 이제 저수지 게임이 인터넷에 지난주에 풀렸더라고요. 보셨나요? 네 덕분에 잘 봤습니다. 그 뭐 영화의 반이 토론토 이야기더라고요. 네, 토론토 놀스욕. 한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네네. 지역인 놀스욕. 그래서 더. 그 메인 테마죠, 거기 영화에. 그렇죠. 그게 이제 거의 뭐 스모킹 건처럼 돼서 네. 이제 MB를 잡을 수 있는 이제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혹시 그 소식을 봤어요. 예전에 그게 뭐가 몇 년 전이잖아요. 뭐 한 3, 4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최근에도 뭐 콘도 사기 뭐 이런 사건이. 얘기 예, 났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때 몰랐어요. 예, 그때 몰랐죠. 예, 예. 예. 그때 듣긴 들었는데 저도 저는 토론토에 있었어가지고 예. 그 신문에 맨날 나오고 그래서 봤거든요. 물론 제가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게 되게 화제가 됐던 게 이제 한인이 드디어 한인 중심으로 노스역 한 가운데다가 네. 엄청난 그런 콘도 분양을 한인 중심으로 네. 한인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되게 화제가 됐다가 사기로 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부시가 네. 싹 사그러들었는데 되게 안타까웠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보니까 피해자들을 보니까 꼭 한국 사람이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예. 네.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도 뭐 몇십만 부씩 그렇죠? 예.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잡았잖아요 그분을 그죠? 그렇죠. 예, 좀 한국에 계신 것 같은데. 범인인 이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직 안 잡았지만, 네. 그때 그 계약금을 이제 신탁해주는 그 변호사 그 영화에 네, 나왔잖아요. 예, 예. 조. 네, 그 여성분이요. 예. 여성분. 예. 예. 그렇죠. 그분은 올해 초에 뭐 이렇게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몇 년 이렇게 형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예. 그게, 좀 그거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게,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이고, 네. 그거 뭐, 중요한 또 영화이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네. 그 한국일보의 정재호 기자를 실물을 처음 봤다는 거. 아, 제가 그 예. 한국일보를 자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를 네. 보는데 기사 맨날 끝에 정재호 기자 나오잖아요. 예. 예. 밑에 아 이분이 꽤 여기서 그 정재 예. 한국일보의 에이스구나라는 걸 늘 그걸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을 확인하는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셨구나. 예. 어, 저도 그런 비슷한 게 느꼈는데 뭐냐면, 그, 주진우 기자가 이제 거기서 막 벤을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사람들 네네. 찾으러. 근데 안전벨트를 안 하고 다녀요. 아, 예, 한국식으로. 캐나다에서 네. 다니는데. 예, 네. 네, 그게 참 아, 저 안전벨트 안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 계속 그 신경 써여가지고, 예. 근데 답답하더라고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다 수사를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예. 심지어 여기서 한국으로 뭐 그 영화도 나왔었나 그런데 한국으로 수사에 협조를 아, 예, 왜냐하면 예. 이제 변호사에 대해서는 형이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다 가려면 결국엔 그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 또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뭐 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확실히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너무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진행 뭐 수사에 진척도 안 되고 수사 자체가 거의 뭐 안 되던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 이 영화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좀 네.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반 정도는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MB 쪽에서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네.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성공하지 않았나 영화는. 네. 아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어느 정도 뭐...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포토라인에 MB가 서고 나서부터는 제 추측이지만 주진우 기자도 그렇고 그 김호준 그 팀이. 네. 뭔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기, 이제 지금 이거 아, 영화 외에도. 뭔가를 쥐고 있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수사가 되면. 네. 검찰 자체가 이제는 저쪽 이제 MB편이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은. 네. 이제 믿고서 투척할 수 있는 진짜 뭔가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나온 지금 이 영화에서 지금 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담고 있는 그 단서나 이제 의혹, 이제 이런 것들. 네. 그럼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그게 증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입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입증할 수 있는 뭔가 지금 그게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놓지 못했던 거죠. 지금 검찰 자체가 우리 편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뭔가를 건넬 것 같아. 이제 그걸로 확실하게. 왜냐하면 지금, 그 뉴스 공장 같은데 거의 뭐 매주 나와서 네. 그 폭로를 하잖아요. 이제 네. MB가 뭐 땅을 어떻게 되고 뭐 주변 사람들이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명백하게 문제가 있어요. 네. 잡혀 들어가야 되는 지금 그런 것들이 증거들도 다 있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막 공개적으로 다 막 흘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지금 네. 많은 방송에 출연해서. 그게 전부일까라고 의심이 돼요. 그게 가진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결정적인 건데, 지금 폭로하는 것도요. 근데 그걸 지금 다 흘려놓고서, 나중에는, 그 다음에 뭐, 진짜 뭐 한 방이 필요한데, 결정적인 게 없어서. 저는 그거를, 네. 그게 없어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좀 더 촉구하고. 아, 지금 이제 검찰에서 그 포토라인에 설 수 있을 정도로만 지금 폭로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느끼냐면 그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도 주진우 기자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 팟캐스트에 나와서 아 그것도 그래요 그 계속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계속 얘기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특별한 뭔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JTBC가 예. 예, 했죠. JTBC에서 한 다음에 주진우 기자가 또 팟캐스트 나오면서 나도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뭔가 더 있는데 정리를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상의 뭐 되게 폭발적인 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주진우 기자는 일단 MB는 네. 확실하게 이 사람이 인생을 걸고서 지금 왜, 뭐, 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그게 최우선 과제로 지금 그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취재를 해왔던 거고 네. 근데 이제 박근혜에 대해서도 주진우가 좀 파고 있는 게 딴 게 아니라 오촌 네, 오촌 살인 그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뭔가 가지고 있어서 계속 이제 공개한다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두바이도 가고 이러면서 뭐 정말 살해 위협도 받고 네.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조만간 이제 폭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정농단 이제 최순실 이제 그쪽 문제도 굉장히 크지만 이쪽 오촌 살인 사건도 거의 뭐 네, 물증만 딱 있으면 그걸로 완전히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MB는 MB대로 뭔가가 지금 비장의 카드가 있고 이제 박근혜는 또 이제 뭔가 있는 오촌 그 살인 사건에 대한 뭔가가 네. 확실한 게 있어서 또 그건 그거대로 하고 또 이제 세월호는 또 지금 또 영화 또 조만간에 개봉을 한다고 하죠. 그 네. 제목이 뭐더라? 예, 그것도, 예. 네, 그것도 좀 안타까운데, 모르겠어요. 인텐션인가? 예, 그것도 지금 예고편이 나와서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의혹이 많은 사건이라서 거의 뭐 과거 두 정부를, 정권을 네. 한꺼번에 보내려고 지금, 예, 지금 둘이서 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그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얘기는 지난주에 제가 네. 했었는데 네. 생일날 아침에 저희 이제 큰아들이 제 작업실 방 문에다가 네. 카드를 만든 걸 붙여놨어요. 네. 조잡하죠. 그냥 뭐 그냥 하얀 A4 종이 반 접어서 그냥 네. 찍찍찍 쓴 건데. 근데 큰아들은 좀 그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얘가 그게 있는데 거기 카드에 제 생일 카드죠. 네. 아버지를 위한 생일 카드. 뭐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런 네. 말이 써 있어야 되는데 네.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본인을 낳아줘서. 자기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아버지 생일에. 네, 아버지 생일에. 본인을 낳아줘서 고맙다고. 네, 낳아줘서 네. 고맙다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평소에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하곤 해요. 이제 아이들한테. 뭐, 생일이 뭐 이게 굉장히 뜻깊은 거고. 그러니까 애들이 네. 물어보죠. 왜 한국 사람들은 미역국을 먹어? 뭐 생일날에? 네.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부모가 뭐 낳을 때 뭐 고생고생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네.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설명을 해주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 생일도 아닌데 네. 아버지 생일 카드에 그냥 그 말을 쓴 거예요. 네. 자기를 낳아줘서 고맙고 네. 엄마 아빠가 저의 뭐 하늘과 땅이에요. 뭐, 네. 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뭐 부모를 하늘로 모시라고 이렇게 막 가르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딱 쓴 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글씨도 되게 삐뚤빼뚤하고 네. 맞춤법도 물론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틀리죠. 근데 그게 되게 막 와닿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굉장히 정자체로 이쁘게 쓰고 맞춤법도 틀린 거 하나도 없이 그게 썼어도 감동이겠지만 네. 이제 되게 진심이 느껴졌다 할까? 그 삐뚤빼뚤한 글씨에 그 맞춤법 틀린 거에 네. 참 뜬금없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건 언제 들어도 뭐 생일날이든 뭐 평소에 아무 때나 들어도 되게 감동적인 메시지인데 그걸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느새 네. 몰래 만들어서 아침에 그 작업실 들어가면서 볼 수 있게끔 문에 딱 붙여놨다는 게 그래서 저 이제 이런 게 되게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보람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늘 얘기해. 아빠, 뭐, 생일 선물, 세뱃돈 받은 거 있으니까 선물 뭘로, 원하는 게 뭔지 거의 다 해줄 것처럼. 네. 차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늘 얘기하거든요. 그냥, 카드 한 장 쓰는 게 제일, 그러니까 뭐 어제 사오는 카드 말고, 네. 아직까지는 애들이 그냥 막 그림도 막 네. 조잡하게 그려서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늘 했는데, 정말 좋은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서 생일에. 네. 예, 갑자기 네. 생일 자랑을, 아드님 자랑을. 아니, 저, 지난주 근황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네. 예, 딱 그 생각이 나서, 애들 뭐, 고등학교, 대학 가도 그런 선물을 받아볼 수 있을까 싶어요. 뭐, 나중에는 뭐, 양말 한 켤레, 뭐, 이런 거, 셔츠 하나, 뭐, 이렇게, 선물하면서 그냥, 뚝, 그냥, 그걸로 끝 하면 어쩌나. 차라리 그냥, 애들이 더 나이가 들어도, 네. 예, 그냥 마음을 담으면 그냥 이런, 예. 그냥 아, 저는 좋겠다. 되게 이상한가요, 제가? 아, 좀 이런, 아니요, 이런 게. 애들도 좋아하겠네요. 아우, 도난 수가 제 예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마치 옛날에 그 엄마가, 엄마는 생선 꼬리와 머리만 좋아해. 우리 엄마는 네. 나이가 들어서도 나중에 우리 엄마는 머리만 좋아해. 이래서 저는 먹는 거는 양보는 못합니다. 그냥 이제 이 마음을 담은 선물을 받는 거는 참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네. 아들 선물로 좋은 걸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 뭐 어떤 걸 해주셨나요? 결국엔 그냥 많은 옵션이 있었어요. 뭐 게임 다운로드 받아줄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노트북 같은 거는 이제 블랙 뭐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 싸게 살 때 그때 해주자 해서 네. 음악을 좋아해서 MP3를 하나 해줬어요. 근데 베스트바이 가니까 몇 개 없는 거예요. 요즘에 MP3 플레이어가 있나요? 가면? 예, 있습니다. 근데 많진 않아요. 그게 눈에 확 띄게 줄었어요. 당연하죠. 요즘에 누가 MP3 근데 애들한테 사나요? 아직 스마트폰을 선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다운받아서 MP3로 변환을 해서 이제 넣어서 들어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귀에 꽂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래서 MP3 플레이어 사셨어요? 네, 그래서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듣고 싶었던 거를 아빠 때문에 못 듣거든요. 차에서 아빠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운전하는 사람한테 이제 음악들을 그 우선권이 있다 이제 이런 네. 묘한 룰이 있어서 제가 운전할 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만 듣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듣고 싶은 거 마음껏 MP3에 담아서 이어폰 끼고요? 예. 근데 거기 오디오북도 있거든요. 네.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 뭐 네. 해리포터나 뭐나 이제 그런 거 다운을 받아서 잠 안 올 때 귀 꽂고서 책 들으면서 또 뭐 잘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제는 아이가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시겠네요. 그러면 학교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학교에는 가져가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가져오는 애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 그래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집에서 듣거나 아니면 특히 애들이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뒤에서 할 일 막 좀 오래 있어야 될 때 그때 네. 예. 그래서 야, 그동안 장난감 레고 이런 거 책 이런 선물만 해줬는데 어느새 네. MP3를 선물로 받을 나이가 돼서 실감도 잘 안 나고요. 예. 따님도 나이가 같은데 뭐 어떤 선물을 하시죠? 저요? 저는 예. 랩탑 사줬어요. 아, 랩탑 사준 건 아니고 제가 네. 쓰던 랩탑을 물려줬어요. 선물로. 아, 예, 예, 예. 아, 저는. 아, 근데 지금 제가 그 사실 그것보다도 지금 가만히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지금 MP3 플레이어를 사주시면서 되게 막 그렇게 감동스러워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MP3 플레이어라는 게 한 저희가 젊었을 때 한 10년? 15년 정도 딱 유행하는 기계잖아요. 기계 요즘에는 거의 안 쓰잖아요, 사실. 그래서 거의 없고요. 예, 휴대폰들이 예. 다 쓰니까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점점 더 자랐을 때는 이제 그런 기계가 자체가 별로 없을 때는 아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한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선물을 그 시대에 자란 아이만 받아볼 수 있는 선물인 것 같아서. 좀 더 나이가 몇 살 더 먹으면 그땐 스마트폰을 원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음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운받고 넣고 네. 넣었다 지웠다 하면서 네.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건 MP3밖에 없으니까 거의 뭐 게임보이 같은 거죠. 뭐 애들 들고 다니는 뭐 그런 네, 수준인데.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MP3 기계 자체에 대한 향수가 좀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런 세대죠. 처음 나왔을 때. 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진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MP3 플레이어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샀던 아이리번가요? 아니 아이리번은 아니 저는 그때 다른 기종 샀었는데 그게 뭐 256메가 뭐 이런 거 예예 몇번 못 넣나 예, 예. 예 그런 기기가 하나 나왔는데 잘 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아우 잘 되는데 이러면서 쓸까 아, 예. 예 그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었는데 아무튼 뭐 뭐 저장용으로 그 저 그러니까 저장용 USB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네, 뭐 학교 과제하고 뭐 할 때 뭐 두루두루 쓸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를 예. 가볼까요? 사실 다음 주 월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인데 또 쉬나요? 그 금요일도 쉬었는데 금요일 쉬어서 쉬셨다고요? 피드데이라고 아, 쉬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이요? 여기 참 쉬는 날도 많고요.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도 쉬고 있어요. 한국은 아, 이번 주 일요일 열흘, 이번 주 예, 거의 한 열흘 쉬죠. 쉬더라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에 제가 전에 일했던 직장에 서류를 하나 뗄 게 있어가지고 네 목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목요일 날 내가 일요일한 서류가 필요한데 떼줄 수 있냐 했더니 네네. 오 오케이 떼주겠다. 그래서 그럼 이 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 필요한 걸 이메일로 보내라.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네. 금요일 날 확인했죠. 어 이메일 잘 갔냐 그랬더니 어 잘 가야 왔다. 그럼 언제쯤 되겠냐? 다음 주부터 우리 거긴데 그래서 한 열흘은 있어야 돼. 갑자기 열흘이 쩌부라더라고요. 아,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이곳에서 이제 서류가 진행되는 그 속도, 네, 그죠? 거의 네. 그런 셈이죠. 최악의 타이밍이네요. 네. 아, 지금 뭐 차가 없다고 그러는데, 인천공항이 뭐 난리가 났다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럴만 하죠, 뭐. 아, 지금 뭐, 캐나다도 많이도 오실 것 같은데, 오, 그, 다녀오신, 그, 퀘벡주, 몬트리올, 그, 뭐, 관광지에 가면, 아직도 도깨비가 아직도 유행인가요? 저는 이제는 지났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정재호님 기사를 보니까. 네. 아, 아직도 몬트리올이 유행인가요? 예, 최근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추석 연휴를 맞아서 캐나다 네. 이제 그쪽 동부. 아. 좀 굉장히 지금 예약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서. 예. 하긴 좀 있으면 또 단풍 시즌도 오니까. 아, 예. 예. 끊이질 않겠네요. 아, 이게, 어제 미국에서 굉장히, 뭐, 캐나다 소식은 아니지만, 큰 소식이 아, 났잖아요. 예. 라스베이거스에 총기 사고 있었죠. 아니, 이게, 거의 60명이 죽었다는 거는 총으로. 아, 60명이요? 예. 저는 어제 20명까지 확인했는데. 500명이 죽었어요. 500명이. 그게. 아니,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적이 있었나요? 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 더 난리가 났는데, 저도 너무 믿기가 어려워서, 이거 폭탄 테러도 이렇게 죽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와 호텔 32층에서 기관총으로 그냥 무차별 그것도 모여 있는 콘서트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사람들이 이런 경우 위에서 무차별 사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가만히 엎드리고 있는 게 안전한가 아니면 빨리 움직이는 게 더 안전한가 이거 가지고 또 지금 막 지금 논쟁도 벌어지고. 네. 지금 막 이게 제가 미국이 너무 싫은 이유예요. 저도 미국에서. 미국이 너무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총 이거는 진짜 어떻게? 아,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작가 중에서 한 명이 이 총기 이제 찬성하는 네. 이제 그쪽 이제 주의자라서 네. 그 사람 SNS를 보면 총으로 좋은 일을 한 기사를 계속 이 사람이 올려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민간인이 총을 지니고 있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살은 이야기 뭐 이런 하여튼 뭐 그 누군가가 네.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총으로 이제 뭐 악인을 제압을 했다 뭐 이제 네. 이런 이제 훈훈한 네. 이래서 총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이제 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링크를 하면서 이래서 총이 필요한 거다.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나쁘지만 좋은 사람 손에 들어간 총은 굉장히 좋은 거다. 악인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로 계속 올리게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되게 안타깝거든요,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근데 총 자체가 없으면 이제 총으로 이제 그런 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린애들이 학교에서 총 들고 들어와서 총질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건 그냥 음악 즐기러 간 사람들이, 이거 무슨 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디를 갈 수 있겠어. 최근에 얼마 전에 또 교회에서 예배 보다가 누구 한 명이 또 총 쏴서 막 다다다다 쏴서 신도들 죽이고 목사 죽이고 신부 죽이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방탄복에 방탄모자 쓰고 뭐 중무장을 하고서 그러고 교회도 가야 되는 거고 쇼핑도 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공연도 봐야 되는 거 영화도 봐야 되는 건데 학교에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가서 언제 그래서 저는 이거 미국이 더구나 이제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후에는 총기 규제나 이런 거는 뭐 거의 물 건너간 거니까요. 네. 이거는 저는 미국에 사시는 교민분들이 정말 그 심정이 어떨까 하루하루 그 사람들은 이게 생활인데 네. 이런 그 불안함 속에서 사는 게 쇼핑 갈 때도 그냥 허리에 총을 차고 있는 그 민간인들이 보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허가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정신 감정을 다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 사람 심리 상태가 언제 또 변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어쨌든 안타깝네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뭐 학교는 미국으로 다니고 싶습니다라면 저는 극구 말릴 것 같아요. 아. 그게 뭐 하버드거든 뭐든 뭐 여기 학교보다는 나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로 머물러도 네.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돈 때문은 아니고요. 예, 그게 가장 커요. 예. 그 부분이 가장 큰데. 농담이고요. 예. 저희 뭐 그 교육보험을 지금 붙고 있으니까. 아 예. 예. 근데 이거는 아니 정말 말이 안. 네, 거의 맞아요. 60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부상을 입었을 그러니까 정도면. 어제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 와 어떻게 그렇게까지? 저 이거 보고서 500명이 부상당했으면 이거 폭탄인데라고 생각이 됐는데 뭐 건물 예전에 그 오클라호마인가요? 그 건물 무너졌을 때. 네. 그때도 500명씩 부상을 당하진 않았거든요. 그때. 또 IS에서는 또 자기네들 소용이라고 또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캐나다의 에드먼튼에서도 이제 그런 테러가 발생이 돼서. 네. 이 IS라고, 주장을 한 그 30대 소말리아 난민이 그 에드먼튼에서 차량 테러를 감행을 했죠. 그래서 경찰한테 이제 칼부림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뭐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이 총기 사건에 비해서 뭐 스케일은 굉장히 작을지 몰라도 이 캐나다에서 지금 반 이슬람 지금 그쪽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죠? 퀘벡주 쪽에서는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 이제 기름을 붓는 이제 이런 그러게요. 그러네요. 마침 또 이제 에드먼턴이 이제 거의 뭐 캐나다의 고담이라는 그런 오명을 쓴 것 같은데 인구 대비해서 살인 사건이 최다로 벌어진다고 해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어제 에드먼턴에서 이런 테러 사건까지 발생이 돼서 에드먼턴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또 이런 게 있는지는 몰랐네요. 에드먼턴이 그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네. 그 바둑판식으로 그 거리가 돼 있거든요. 딱 네. 정확하게 가로 세로로 딱딱 네. 해서 이 도시 정리가 굉장히 좀 잘 돼 있죠. 깔끔하고 그렇게 잘 돼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캘거리 에드먼턴 쪽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토론토 밴쿠버를 벗어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네. 캘거리와 에드먼턴을 이제 지목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곳인데 에드먼턴이 이렇게 범죄에 크게 노출된 곳인 건 이번 통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40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인구 10만 명당 4.28명의 살인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토론토보다도 사건은 많은 거죠. 근데 비율이 그쵸? 예, 비율이 높은 거죠. 토론토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되게 고무적인 거는 이제 이 같은 기사에서 퀘벡주의 라발 그리고 이제 온타리오주 런던이 이제 살인율이 가장 낮았다고 캐나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기분 좋은 소식인데 거의 뭐 한국에 고담 대구가 있다며. 그럼 런던은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의 대구 정도 아닐까? 에드먼턴이요. 예. 저는 괜히 런던 그러면 한국하고 어디랑 비교하면 될까? 그냥 되게 뭐 창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창원? 창원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예. 어디가 가장 좀 비교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도시. 저는 중소도시, 중소도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예전에 저희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죠. 뭐 인구 규모나 뭐 지방 그 크기나 인구 그런 걸로 따졌을 땐 평택이랑 가깝다고 평택 얘기 말씀드렸던 얘기 기억은 나는데 구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기했어요. 분위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또 그런 거랑 그래서 어디랑 뭐 비교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는 잘 못할 것 같고 네. 모르겠어요. 이 서울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의정부? 네. 북한이랑 가깝고 서울이랑 가까우면서 그 사이에 있으면서 런던도 비싸잖아요. 미국이랑 가깝고 토론토랑 가까우면서 그렇죠? 그 사이에 있으면서 네. 아주 뭐 에드먼턴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대서양 연안주에서는 또 이민자들을 굉장히 이제 근데 여기 뭐 대서양주에서는 항상 이민자들을 환영하지 않나요? 많이? 계속 많이 뽑고 있고 계속 많이 오라고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엔 조금만 그 시야를 넓히면 이런 쪽도 괜찮거든요. 저 뭐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붐비지 않고 그래도 또 사람 사는 곳인데 어느 정도 좀 번화한 곳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이민자들 굉장히 또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이런저런 또 혜택도 또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제 이런 그 대서양주가 주로 관광지로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업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당장 이렇게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글쎄요. 예. 이제 고령화가 되고 물론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된다는 말은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난다는 얘기고. 네. 뭐 이제 그런 자리를 이제 이민자가 와서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산업 시설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생각보다는. 처음 오셨을 때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자리 잡을 때까지 한 몇 년 정도 정착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민을 목적으로 정착을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혹시 이민이 끝나면 이민의 그 프로세스 끝나면 이제 좀 이쪽으로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쪽으로 왜 많이들 하고 계실라나요? 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뭐 처음부터 토론토, 뭐 밴쿠버 그쪽으로만 계속 또 알아보시고 그런 분들이 아마 더 많죠. 그래도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사를 왜냐하면 이런 여기 막 대서양주로 이사 이민 갔다가 다시 토론토나 뭐 이렇게 온타리오로 오려면 이사를 한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주를 옮기는 거는 또 하나의 이민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쵸. 거의 뭐 이삿짐을 들고 올 수도 없잖아요. 다 처분하고 다시 와서 네네. 다시 사고 이렇게 다시 새로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제 애초에 아마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좀 괜찮은 도시나 이런 데로 정착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민이 어려우니까 그 방법 대신에 찾아가는 그냥 대안 같은 거죠. 그래도 이제 한국 그 이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페이퍼니까 그 고생을 생각하면 그게 그 이제 손에 넣게 될 이제 그 영주권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 다 갖춰지게 되면 뭐 두 번 이사를 해야 되는 이런 고생 정도는 다 커버가 되고도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전혀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또 일자리도 알아봐야 되고 학교도 알아봐야 되고 뭐 그건 또 특히나 또 집값도 싼 그쪽에 있다가 또 토론토나 이런 쪽에 오면 또 이게 장난이. 그렇죠, 토론토. 아니니까, 예, 뭐. 네, 좀 그런 건 있어도, 예, 네, 워낙 와서 그, 네, 이런저런, 이제,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주변에 또, 계시니까. 보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그러니까, 거 봐서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런 데서 이렇게 취득하고 오는 거는. 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혜택이 또 꽤 있으니까요, 뭐, 이제 그런 거 또 누리면서. 요즘에는 이제 온타리오주에서도 런던까지는 꽤 인기 있는 목적지인데. 정말요? 네. 제가 봐서는 지금 유입되는 걸 봐서는 굉장히 네. 많이들 들어오시니까요. 네. 근데, 이런저런 이제 한국 커뮤니티에 가면 이제 이민 갑니다라고 나오는 그런 글들을 보면, 온타리오주에서 굉장히 외진 곳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티민스로 가신다, 무슨 뭐, 뭐, 썬더베이, 뭐, 이런데? 그런데 다 어떻게 하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쪽에서, 오히려 더 의외로 기회가 네. 더 많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아직까지, 좀 돌려보셔도. 예, 아직까지 방법은 이쪽이 더 쉽죠. 온타리오보다. 네네. 그래서,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케이스가 좀 많아진다고 해서, 전 세계 177개국 중에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이게 너무 놀라운 숫자인데. 뭐, 캐나다가 2등이라는 그 자체가 무슨 네. 뭐, 이슬람권 국가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국경이 붙어 있으니까 그만큼. 차로 그냥 하도 예. 너무 다니니까. 절대수로 비교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비율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만큼 입국 거부당하는 케이스도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입국 거부를. 네, 그건 뭐 지리적으로 네, 그럴 수밖에 같아요. 없는. 네. 예. 네,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한 10번째. 10번째도 되게 많네요. 한국도 낮은 순위는 아니네요. 네, 글쎄요, 뭐, 오늘 그 미국 총기 사건 이후로는 더더욱 미국에 갈 일이 없겠지만, 사실 그랜캐년도 보고 싶고, 아직 뭐, 가보고 싶은 곳은 많습니다만. 그럼요. 네. 이 목숨을 걸고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게 총기 규제가 어느 정도 좀 되고 나서 가는 건 몰라도. 근데 총기 규제가 어느 정도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불가능하죠. 네. 이게 지금 오바마도 못한 일이니까 그렇게 네. 하려고 했는데도 워낙 그 미국의 그 라이플 어소시에이션인가요? 거기가 파워가 그 정치 후원금으로 내는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미국은 그 헌법 자체가 그 워낙 그 총기 그 문제를 명확하게 그 네. 개인의 자유로 그 규정을 지어놔서 그걸 또 막아놓으면 또 그 헌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적어도 불법 무기가 아닌 이상 캐나다에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네. 그 마음 놓고 사는 것만 해도 미국은 한때 그 특히 LA나 이런 좀 LA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드라이브 바이 슈팅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또 갱들이 아. 차 타고 가면서 창문 열고서 쏘고 지나가는 거니까 범인을 잡을 수도 없고요. 특정 뭔가 표적을 지정해 놓고 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냥 그 행인들,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총질하고 도망치는 이런, 거의 뭐 한국으로 치면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남의 집 총종 누르고 도망가는 이제 이 정도. 아니, 그거랑 그거, 와. 아, 거의 뭐, 갱들은 그런 식으로 네. 정말 가볍게 사람 목숨을 정말 그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여서 굉장히 좀 살기가 그런 곳인데. LA 폭동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다들 버티셨나 싶고요. 한국 분들 거기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국 분들은 한국 남자분들은 군대 경험이 있다는 거죠. 예, 그쵸, 예. 네.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그 LA 폭동에 관한 기사를 봤을 때, 아,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 남자분들은 군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 그 예. 작전이 되잖아요. 그쵸. 예. 예, 그렇게 지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서로 이렇게 딱 짜가지고, 조를 짜서 이렇게 잘했다는. 워낙 뭐.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때 90년대, 92년도인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그쵸. 군대 굉장히 빡세게 다녀오신 분이시고요. 그쵸? 네, 예. 그렇죠. 그 당시는. 자, 이제 뭐. 아, 혹시. 네. 그. 전자제품 같은 거.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전자제품 같은 거 크게 세일하는 무슨 뭐, 사이버 먼데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크리스마스 때 뭐, 박싱데이 말고요.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가을쯤에 뭔가 뭐 있지 않나요? 무슨 데이 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겠죠. 그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노벰버에 있더라고요. 아, 11월 달에 올해는. 아, 예. 저도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데 살게 있어서. 아, 예.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아, 11월이구나. 네. 저 가을쯤인 걸로는 알고 네. 있었는데 예, 언제쯤인지 정확히 몰라서. 캐나다는 또 미국이랑 달라서. 예. 10월일 때도 있고 11월 때. 일 때도 있나요? 아니면 계속 11월이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아, 예. 원래 그게 제 기억에는 땡스기빙 근처에서 이렇게 돌았던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이제 미국 거 있고 캐나다 네, 게 있으니까 캐나다 게한 달 예, 다르니까. 차이로. 예. 근데 아.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11월 달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박싱데이나 별 차이가 안 나게 있더라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온라인 쇼핑도 그 할인율로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대신에,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뭐, 할인을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아요. 근데, 어떤 걸 노리냐면, 이벤트성으로 미끼로 나오는, 뭐, 텔레비 3대 갖다 놓고, 뭐, 50% 할인 줄게,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 끌잖아요. 그런 걸 사람들이 다 노리는 거죠. 근데 그걸 노리고서 그 붐비는 데 가서 네 그걸 노리고서 새벽부터 예, 줄 서서 사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냥 온라인에서도 그 할인율 그대로 적용이 돼서 할 그러니까 수 그런 있으면. 건 온라인에서 그런 게 안 되죠. 재고가 없죠. 아 그렇죠. 예 그런 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일반 저희가 원했던 그런 그러니까 상품이 있으면 예, 예 그런 것들이 할인 폭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아 예. 제 생각에는 그냥 세일 할 때 적당한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가격이 나오면 사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다리는 거죠. 네, 저희 아이들 그 노트북 하나 랩탑을 해주려고 하는데 언제가 제일 좋을지 모르겠어서 평소에 세일할 때 그냥 네. 그 정도 할인율로 만족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뭐 정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컴퓨터 종류는 박싱데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박싱데이요? 예. 그나마 가격. 아. 예. 저희도 저희가 새걸 갖고 쓰던 걸 이제 포맷해서 아이한테 넘기는 이제 그런 걸 해볼까 하는데. 예. 저는 제가 지금 쓰는 컴퓨터가 제 딸이나 아이가 쓰는 것보다 더 안 좋아요. 어, 그래요? 예. 어. 제 거를 제가 새 거긴 한데 새 거긴 한데 아 저도 물론 새 걸 산 건 아닌데 리퍼 예. 제품을 샀는데 사양이 제 딸 거보다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아 예. 왜냐면 아이들은 좋은 게 필요해요. 사실 아이들이 더 좋은 게 필요해요. 왜냐면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게임은 사양이 높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어른은 게임을 안 하잖아요. 어른은 사양이 좋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아직은 롤 이런 게임을 안 하니까 그냥 마인크래프트 정도면 뭐 사양이 좋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근데, 마인크래프트도 예. 하기 나름이에요. 예. 마인크래프트도 뭐 이렇게 빡세게 하려면 사양이 좀 떨어지면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뜬금없는. 네. 혹시 뭐 더 덧붙이실 뭐 소식 없으세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주 소식이 모르는데, 저, 마침 이 보노님이 이 소식을 준비하셨을 때, 네. 저도 이 비슷한 기사를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는 이걸 온타리오에서 봤는데, 연방정부에서 하는 거였네요. 그 전문직 이민 오셨을 때 사람들이 정부에서 그 자격증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바꾸거나 받는데 필요한 뭐 시험을 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돈을 정부에서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 예, 예. 얼마 전에 저는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걸 부모님께서 또 네네. 뉴스 꼭지를 찍어주셔서 재밌었어요. 아, 이것도 정지호님께서 올려주신 게십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세계 커피의 날, 좀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네요. 티몰튼스에서 무료 커피를 쏜다고 하는데, 아, 이것도 앱을 또 깔아야 되네, 이게.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걸 앱을 깐 다음에 10불인가를 네. 충전을 해야, 뭐, 이렇게 10불을 충전하든가 아니면 앱을 깐 다음에 앱을 통해서 뭘 사든가, 이러면은 아, 커피를 주는 걸로, 예, 아, 그런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티몰튼, 이제 베타가 끝났나요? 저번에 우리, 저희가 소식, 저는 그때 베타 버전이었잖아요. 예, 그 이후로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네. 아, 예. 어쨌든. 10월 8일까지, 앱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무료 커피, 누려보시고요. 저 이것 때문에 앱을 굳이 베타 버전을 깔고 싶진 않고요, 아직. 깔았다 지우면 되죠. 아, 근데 뭘 또 사야 한다고 하니까. 예. 아, 10불 충전하는 건 어차피 돈이 그대로 세이브 되는 거니까. 예, 그래도. 뭐, 그냥 예. 주는 건 몰라도. 차 몰고 가다가 그냥 매장 보여서 뭐 받아갈 수 있으면 그냥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아 근데 그때도 또 줄이 워낙 많아서요. 예, 저는 예.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주는 이런 날은 잘 안 가요 사실은. 네. 퀄리티도 평소보다 영 떨어지고. 네네.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소식 그 라이너스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비디오 게임 얘기 있죠. 네, 네. 이걸 왜 저한테? 아니요, 그 네. 게임업계에 계셨던 분이라서 이제는 떠나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마캄에 있는 그 회사예요. 빅 오트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더티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라는 제목의 게임이 비디오 게임이 있다는데, 네. 이게 이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참 그죠? 그런 소재가 있네요, 그죠?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면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를 쫓으면서 식재료를 모으고 이게 뭐죠? 이제 주인공 이제 그 주방장이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민부 직원이나 세무서 아. 직원을 피해 도망치는 이제 이런 이거는 너무 노리고 만든 게임 같은데요. 네. 이거는 뭐 논란 자체가 아니라 인종 차별이죠. 네.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그냥 뭐. 진짜 웃자고 하는 뭐 농담처럼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참 사람들이 그 좀 근데 참 재밌는 제가 재밌게 느낀 건 뭐냐면 이 게임 회사가 마캄에 있어요 일단. 네네.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구성원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의 구성원들이 네. 중국계 이민자들 중국인들 위주라면 사실. 자학 게임이죠. 그거는 차별이라고 예. 볼 수 없잖아요. 본인들이 본인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게 궁금하고 예. 일단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건 일단 노이즈 마케팅의 소지가 다분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재밌네요. 근데 뭐 근데 이 백인들이든 중국인들이든 만든 사람 이거 구상하고 계획하고 뭐 기획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 좋다고 하라고 뭐 그린라이트를 해준 그 윗선의 그 보스들이든 정말 정신 감정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임을 뭐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그 결제가 됐다는 것도 참 이 소규모 게임 회사잖아요. 예. 예, 결제 이런 거 없고요. 제 생각에 뭐 한 명이나 둘이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게임 제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입장에서 이런 게임은 뭐 퀄리티는 제가 뭐 그 GIF 파일로 보긴 했어요. 아 보셨나요? 거기 그림을 그래픽을 재훈님께서 올려주셔서 봤는데 네 움짤로 나오는 걸 봤는데 조금 그래픽도 그렇고 좀 조잡하긴 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뭐 네? 그 게임. 아니, 기술적으로야 진짜, 뭐, 예. 어려운 게 전혀 없겠지요. 근데, 애초에 이제,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출시할 계획이잖아요. 네. 근데 구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그, 심의가 없, 나중에, 그러니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 그때 문제가 근데, 되면? 예, 네. 근데 앱스토어, 그, 애플 앱스토어는, 거기서 심의를 하니까 아마 거기가 통과가 될지가 의문이에요, 저는. 네.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요즘 그 앱,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게임 좀 하세요? 아니요. 요즘 뭐가 인기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 저도 요즘에 게임을 잘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한때 저희가 그걸 했거든요. 일본 게임인데, 엄마가 게임을 숨겼다라는 게임을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일본 게임인데, 딱 일본스러운. 아이가, 아, 엄마가 숨겨놓은 게임보이를 찾으러 다니는 건데. 아, 재밌네요. 되게 웃기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네. 미션을 성공해야지 그걸 찾을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엄마가 안방에 그, 앉아 계신. 네. 우동을 잡수고 계신 할아버지가 깔고 앉은 그 방석 밑에다가 게임기를 숨겨놓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찾으려면 그, 네. 게임기를 할아버지를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아버지를 그 방석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그걸, 네.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게임, 그런 이런 게임은 되게 재치가 있고 그러니까요. 좋은 게임이죠. 근데 이런 게임이랑 이런 게임은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는 게임이죠. 예. 네. 할아버지한테 우동을 계속 먹여요. 할아버지가 먹다가 배탈이 나서 화장실 배를 잡으면서 막 떼글떼글 굴릴 때 싹 가서 방석 밑에서 게임을 찾는 이런 게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재밌네요. 아, 참 일본 사람들은 참 이런 거 하나하나도, 야, 진짜 기지가 굉장히 번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건 누구도, 누구의 그 감정도 해치지 않고, 뭐 할아버지의 감정. 예, 예. 네. 좀 그런 건 있지만. 네. 예, 근데 예, 조금 이게 이것도 이 정도 사려가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굉장히 많고, 저 회사에는 많구나. 이게 큰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회사라고 해도,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나? 라는 그 의문. 아, 이런 건 안 돼. 이거, 우리끼리, 뭐, 농담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걸 출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라고, 딱 제동을 걸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 이 회사의 좀, 네, 문제가 있죠. 그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어떤, 네. 뭐 하실 말씀? 아니요, 지원님께서는 더 이상의 이야기거리를 저희한테 아니 안 남겨주셨어요. 아, 저희 방송에 되게 중요하신. 아, 그분 없으면 진행 못합니다. 예, 전 이제 여한이 없어요. 그분의 그 실물을 봐서 굉장히 준수한 외모에 이번에 그 MB 잡기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셨고요. 또 네. 제보도 또. 굉장히 또 결정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또, 네. 아무개한테 가면 더 좋은 정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제가 사실 그 저수지 게임을 본 다음에 그 관련 기사를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전부 다 캐나다, 한국일보. 네네. 정지호 기자. 뭐 이렇게, 네. 다, 기사가 다 그렇게, 네. 출처가 다 돼 있더라고요. 네네. 되게 그쪽 방면으로. 네네. 되게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 같습니다. 네, 외모도 호감형이시고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예. 네. 와, 저희가 스카우트에서 단독으로, 네, 쓰시고. 인터뷰 한번 하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 없으면. 왜 인터뷰를 하죠? 저희가 기사를 했으면. 예. 아니, 너무. 감사하다고요. 너무 친숙한 이름이라서, 네. 예, 늘. 다른 기자분 혹시 성함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예. 추석인데 떡이라도 하나. 아, 예. 예. 예. 아, 말씀 나온 김에, 아, 이번 주는 추석은 지났지만 여기 땡스기빙이 또 있으니까, 네. 터키보다는 아내랑 얘기를 해서 저희 송편 한번, 애들도 좋아하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터키 뭐 칠면조 구워 먹는 건 저희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 한국식으로, 네. 저희는 그, 예, 송편 이번에 다음에, 캐나다 땡스기빙에, 네. 한국 추석을 세는 걸로. 네, 그럼 다음에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계실까요? 아니, 저 없습니다. 예.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